gon' get it poppin', we gon' get it poppin'. Bounce, we gon' be choppin'. Bounce, we gon' be choppin'. Bounce, we gon' be choppin'. 이 gon' 그냥 노래니까 rhythm chop. 뭐해? 어서 고개 끄덕이지 않고 이건 그냥 리듬 타기 좋은 은한 노래. 굳이 제목 정하자면 칭찬이. 노래를 틀면 고래도 춤추게 하니까. Yeah, come and get it 모여나면 oh so 음악은 흐르지 방방 go go 그 노래를 불러 라래. 오늘 밤은 ready to die. 시간은 금보기를 돌같잖아. 비싼 척 하지만 놀고 싶은 거 알아. 그 노래를 불러 라래 라래. 다 같이 움직여 바래. Junkie, go girl, I'm good, yo. They got you.